Every night 눈 감으면 보이는 너 두 개씩의 바늘 맞댈 때 겹쳐진 시선 숨길 good new world yeah. 길게 터지는 breath 멈춘 step 저편에 너를 느낄 때 그저 try your smile 눈이 부신 밤 천천히 fall into night 깨고 싶지 않은 꿈속에 you're mine 놀랍도록 닮은 눈빛 거울처럼 비춘 우리 쏠려줄게 내 맘 선명한 너의 eyes All love 하나뿐인 you blue 오묘하게 빛나는 you 미지의 세계로 난 dive 네 눈빛 그 손짓 같이 또 for you and I Even more 숨을 쉬는 것조차 있고 난 너에게로 주위를 spin round and round again 끝도 없이 follow 내 안에 펼쳐진 이 신비로운 세상 설레는 입 달빛 속 you and me 선명히 born tonight 깨고 싶지 않은 꿈속에 you're mine oh no 놀랍도록 닮은 지 모든 순간 물들어가 너무 다정한 그 눈길 어루만져오는 손길 춤을 추듯 함께 눈빛 밤하늘을 따라